6.15 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북남해외위원장 회의는 8일 다음과 같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해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6.15 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북남해외위원장 회의가 2017년 2월 7일부터 8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역사적인 7.4 공동성명 발표 45돌과 14선언 발표 10돌씩 되는 뜻깊은 올해에 온 민족의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1. 6.15 민족공동위원회는 조국통일 3대 원칙과 북남선언들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그에 기초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나라의 평화와 북남관계 개선을 적극 추동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2. 6.15 민족공동위원회는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험을 해소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려나아가기로 하였다. 3. 6.15 민족공동위원회는 북과 남 해외 각계층의 내왕과 접촉, 대화와 교류를 실현하고 전민족적 범위에서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6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북남선언 발표 기념 기간으로 정하고 민족공동의 기념일들인 6월 15일, 7월 4일, 8월 15일, 10월 4일을 계기로 평양과 서울을 비롯한 북측, 남측 지역에서 민족공동 행사들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4. 6.15 민족공동위원회는 북남 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 단체들과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을 올해에 반드시 성사시켜 제2의 6.15 통일 시대를 열어놓는 데서 주동적이며 선봉적인 역할을 다해 나가기로 하였다. 5. 6.15 민족공동위원회는 북남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 북남 농민들의 민속문화 통일 행사, 북과 남 해외 청년학생 통일 대회합과 여성단체들의 대표자 회의, 북남 종교인 모임,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를 비롯한 계층별, 부문별, 단체들의 통일 회합과 체육문화 행사, 토론회 등이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6. 6.15 민족공동위원회는 2018년 여자 아시아컵 축구 경기 대회 제23차 겨울철 올림픽 경기 대회를 계기로 다양한 체육 문화 교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7. 6.15 민족공동위원회는 일본이 과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고 제1동포들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면대 활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아가기로 하였다.